조선노동당 창건 일운한 돌세의 점에서 불가리아, 메이코, 민주공고, 네팔, 캄보자, 타이에서 경축집회, 친선모임, 강연회, 사진, 도서 및 수공예품 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최근에 진행됐습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를 모시고 조선노동당 창건 일운돌 성대의 경축, 일심단결로 승리 또을 쳐온 내조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